집 달려오라 내 사랑 미카사 수카사 너와 나의 집 나 항상 너를 반기리 집으로 지붕을 엮은 떡 위에 적은 오두막 집은 우리들의 보금자리 미카사 수카사 My house is yours Let's plan the future together Oh,